광명송절에 즈음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이스파냐 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인터넷 국제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각하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과 지부대표들, 여러 나라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날 세계사적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을 열렬히 격찬했습니다. 인터넷 국제토론회가 진행되는 기간 수십만 명이 특별 홈페이지를 열람했습니다.